가운데 나와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행인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 하나님 또한 공동체를 향한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시험 끝나서 대학생들은 좋으신가요? 별로 안 좋은가 본데? 네, 저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미국 코넬대학교 칼 필레며 교수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1년도에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최고의 책이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2012년에 자기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감동이 되는 책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필 칼레머 교수가 칼 필레머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인간관계, 재정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삶의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TV, 라디오, 각종 대중매체의 전문가 상담 코너나 강연 등에 귀를 기울인다. 도움이 될 만한 칼럼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기개발 동영상에 가서 그것을 보고 때때로 상담도 한다. 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 서점마다 자기개발서가 넘쳐나며 사람들은 이런 책을 사느냐 쓰는 돈이 만만치 않다. 결국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그 길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해답들도 넘쳐나는 셈이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이 칼 필레머 교수는 세상을 더 오래 산 사람들에게 그 답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더 오래 산 사람들 역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밀려오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야지만 넘치는 활력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 감옥에 갇혀서 구금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재판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말을 하면 너 다시 체포되고 죽음까지 이제 면치 못할 거야 라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무섭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이 꼬여버렸고 인생도 꼬였고 생명마저 이제 위태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위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교회에 와서 한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청년교회가 나아가고 싶은 그 비전은 청년들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삶을 나누는 셀 모임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까?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누구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심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공동체 바로 교회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교회는 주일에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임이 아니고 주중에 날마다 가정에서 아니면 삶 가운데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이었냐? 바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거친 위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공동체 가운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였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바로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믿음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모임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작 진솔한 삶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인정한 국제정신분석가가 된 정도원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나먼 옛날 원시사회에서는 종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현대인은 안전하게 고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을 잠그고 전화를 끄고 이메일을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넘쳐나는 고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을 나누는 공동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의 절박한 필요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이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임과 셀 모임, 교회 공동체 모임의 특징을 짓는 뚜렷한 구별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임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무슨 셀이라고 그런 명목하에 모여진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 가운데 있는 모임과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모임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드의 의자란 책에서 정동 교수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낮에 일하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며 어울려도 그들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모두 허황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외롭고 씁쓸합니다.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 보았자 힘만 더 들고 얻는 것은 없으며 자칫하면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는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들 사이에 삽니다.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풍기는 낯선 냄새가 나를 압박하지만 내 발길은 오늘도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매일 매주 본다고 해도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원히 낯선 사람입니다. 셀 모임에 가보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낯선 모임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곳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셀 모임도 교회도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모임에는 어떻게 고난 속에 흩어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그들이 사도를 보고 사도를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담대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얼마나 이상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는 사람들의 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은다는 신뢰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혼자 하는 하소연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수련회 때마다 가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보십시오. 기도하는 셀 모임으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필요를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필요, 내 소원 아뢰는 것, 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뢰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들을 채워주셔도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이기 힘쓰는 그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짜 알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아니 뭐 내가 믿는 게 뭔지 알아야 좀 정확히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누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정작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친구를 이제 데려다줬습니다. 밤늦게 데려다주면서 야, 너 책 좀 많이 보냐? 했더니 이제 책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한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해, 누군지 모르는 분에게 기도하는 그 모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때때로 손해보고 때때로 복음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공고한 날이 찾아온 그날에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일들을 담대히 전했으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복음이 진짜인 것을 알았고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주제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고 또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주제시다, 만물의 소유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위인전처럼 옛날에 있었던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선호하는 그러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청년의 때에 사실은 진로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앞에 대한 앞날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이것들을 쥐지 못해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신앙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실 것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이 시대가 청년들을 불안해하게 만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의 때에 슬픔의 때에 절망의 때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대주제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임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인들은요 꺼져가는 흑암 속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떳떳할 수 있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책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책은 만 18세에 최연소 여자 세계 챔피언이 된 김주희 선수의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라는 책입니다. 김주희 선수는 지금으로 한 30세 정도의 이제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조금은 어린 그녀이지만 이제 2010년 9월에 4개의 챔피언 타이틀이 걸린 일생일대의 시합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부터 부상이 심심치 않았습니다. 왼쪽 눈은 화산처럼 부어올랐고 피는 계속 흘려 링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직 경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주심이 이제 경기를 스톱하고 결국 링 닥터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계속 할 수 있다, 나 괜찮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김 선수가 부상당한 곳을 계속 공격해왔고 오른쪽 눈마저 이상이 와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다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링 닥터가 상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모두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려 앞이 보이지 않고 경기가 중단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보다 경기가 중단되는 것이 더 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IMF 때 실직 이후에 생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5살 많은 언니가 생활을 꾸려나가는 지독한 가난과 그 언니와 아빠를 위해서도 아니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라운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 쉬지 않고 8시간씩 훈련하며 몸에 새긴 감각을 믿고 마지막 힘을 내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해설자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성공시키는 김주희, 흔들리는 주제스 나가와, 턱이 돌아갑니다 주제스 나가와, 관중들은 연호 소리와 함께 그녀는 챔피언 벨트를 지켜냈습니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 순간 세상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고 상처투성이 얼굴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가냐고 내게 묻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렇게 반문합니다. 권투를 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주희 선수, 이 청년의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고통스러운 훈련, 생사를 거는 사각의 링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독한 가난과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생명을 걸고 링에 올라와 하는 인생.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는 그보다 넉넉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외로움과 불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것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대주제이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잃어버린 채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쉬는 날 굳이 왜 교회 가냐 이렇게 묻는다면, 왜 그렇게 셀 가운데 헌신하느냐고, 누구 그렇게 좋으라고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가, 아니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래요? 바라기는 이 말이, 이 대답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2박 3일이라기보다 저녁 집회만 좀 좋은 강사님들 불러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들, 기도하려는 마음들이 좀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대안 가지고 시간 조정해서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